남조선 괴뢰 배당이 도발적인 북의 해킹 소를 유포하며 동족 대결 소동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시오 검찰은 괴뢰 공무원들의 전자 우편을 해킹한 것이 북이라는 당치 않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노름을 벌여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분노한 남조선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 최악의 통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술책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박근혜 패단이 북의 해킹설을 열어나가는 데는 파시악법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기어이 조작하려는 음모도 깔려 있습니다.